책을 많이 사야 하는데 들고 오기 무거울 것 같아요. 같이 가주실래요? 인터넷에서 사면 집으로 배달해 줘요. 인터넷으로 사세요. 그래요?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책을 사면 오래 걸리지 않나요? 아니요. 요즘은 거의 바로 다음 날 배달해 줘요. 그렇군요. 그럼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? 제가 이용하는 인터넷 서점을 알려줄게요.